사계절이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알잖아 모진 성격은 살아내는 겨울 시린 바람 할 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이다인걸 겨울바다 같은 심장인걸 배를 띄워 다다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걸 난 초점을 잃었지 서리 낀 눈시린 기억이 밟혀서 목젖없이 비명만 질렀지 아픈 상처만 남은 빙판이었지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라 내가 떠도 눈 덮인 산은 녹지 않아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찾아오지만 난가래 끝자락에서 겨울에 멈춘 기억 따스함은 가둬서 마른 맘에 튼살라냈어 얼어붙은 강물에 갇힌 추억 붙잡고 내 손을 놓지 않아 차가웠던 이별을 안 뒤부터 꽃피던 그 봄을 놓지 않아 벚꽃이 내가 눈송이처럼 피잖아 여긴 춥다 햇살도 내가 눈보라처럼 치잖아 나만 춥다 건드리면 다 어울리잖아 너의 손을 잡을까 겁이 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봐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입긴 불어봐도 남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뜬다 너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 나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구멍 나서 It's so cold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꽃을 피워